HUBS.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한주 한상."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는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만 열리는 특별한 식당, 한주 한상입니다. 저희는 손님의 이야기를 음식에 담아 한상으로 대접하는데요.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저희 식당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2주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2주간 휴가를 다녀오면서 더 맛있는 요리와 술들을 모두 섭렵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동안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아주 멋대로 오락가락했죠? 그래도 이번 주부터 다시 따뜻해진다고 하니 산뜻한 5월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게 혼자 떠들다가 손님 이야기를 잊고 넘어갈 뻔했네요. 오늘 손님은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아, 열심히 일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오셨다고요. 5월 1일,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오늘, 딱 맞춰서 잘 오셨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고 오신 손님을 위해 오늘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 바로 준비해볼게요. 5세 점심시간. 열심히 일한 자 마음껏 먹어라. 오늘은 지금껏 열심히 일해오신 손님을 위해 저희 식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파티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한국에서는 파티가 열리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파티 누들 잔치국수입니다. 자, 이제 잔말 말고 얼른 요리 시작해볼게요. 잔치국수의 생명은 진한 멸치육수. 먼저 멸치 한 줌과 다시마 두 장, 양파 반 개, 대파 두 조각, 무 반 조각을 함께 넣어서 육수를 진하게 우려줍니다. 오늘도 셰프의 팁을 드리자면 육수에 무와 대파, 양파가 들어가면 시원함을 더해주니 꼭 함께 넣어서 끓여주면 좋아요. 그리고 육수가 팔팔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꺼내주고 국간장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육수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고명을 만들어 볼까요? 당근과 애호박을 채 썰어 소금 간을 살짝 해준 뒤 달달 볶아줍니다. 미리 부쳐둔 계란지단도 길게 잘라줄게요. 육수와 고명은 준비가 다 됐으니까 면을 삶아줄 차례네요. 500원 동전만큼 국수를 잡고 끓는 물에 면을 투하. 잘 끓여주다가 물이 넘치려고 할 때 찬물을 확 하고 넣어주면 냄비가 넘치지 않고 면도 쫄깃해져요. 이렇게 6분 정도 삶아주면서 얼른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간단해요. 간장 4스푼, 고춧가루, 다진 고추, 다진 대파, 매실액, 참기름 각각 한 스푼에 다진 마늘까지 반 스푼 넣어주면 황금 양념장 완성입니다. 마침 국수도 다 익었겠다. 찬물에 쫄깃하게 헹군 면 위에 육수와 고명을 올리고 비법 양념까지 뿌려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오늘의 음식, 잔치국수 완성입니다. 얼른 한입 먹어보세요. 아... 혁오의 그레듀에이션. 뜨끈한 멸치육수에 매콤한 비법 양념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술술 넘어가죠. 아, 술술하니까 술이 먹고 싶다고요? 아이 참, 그쵸. 열심히 일한 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죠. 한 술 한 상, 아니 한 주 한 상답게 오늘의 요리 잔치국수에 어울리는 술 바로 추천해 드릴게요. 깔끔한 맛으로 유명한 복순도가 약주입니다. 아니 대체 약주가 뭐냐고요? 약주는 원래 약으로 사용하는 술인 약용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술을 빚는 과정에서 약재를 비롯해서 여러 부재료가 첨가되는 청주를 약주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엄밀히 따졌을 때의 얘기고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부터는 청주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청주의 한 종류를 약주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소개하는 복순도가 약주는 도수는 10도 정도로 와인과 비슷해서 부담없이 반주하기 딱 좋아요. 게다가 전통주 특유의 누룩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요. 만약 식전주로 마시고 싶다면 시원하게 보관하다 꺼내서 마시면 되고, 손님처럼 식사 중에 마시는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향과 산미가 함께 느껴지는 상태로 마시면 좋답니다. 향이 깔끔하고 산미가 있어서 오늘의 요리인 잔치국수처럼 간이 강한 한식과 정말 잘 어울려요. 자, 이제 설명 끝났으니 열심히 일한 손님, 남은 시간도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고요. I only hit you up when I'm tipsy. PH1의 Tipsy. I only hit you up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and you know that. You hate it when I talk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But you still want me to come quickl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I'ma only hit you up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I know, I know, I know exactly what you want. And it is not love, girl. That makes two of us. 무등격 끌어안은 남들 부러워. 할 필요 없잖아. 넌 어차피 having so much fun. You were born to be single. You never like to mingle. 혼자인 게 simple. 먼저 말은 안 해도 너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알아. Then prove it. Tell me where you at. I come through them.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난 늦은 것 같아. 벽이 무너지면 너가 생각나. 혀가 무뎌지면 너가 생각나.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난 늦은 것 같아. 벽이 무너지면 너가 생각나. 혀가 무뎌지면 너가 생각나. I only hit you up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You hate it when I talk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But you still want me to come quickl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I'ma only hit you up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딱 보면 알잖아 이 중에 who the man is. 착한 얼굴 봐 오늘 밤은 없어 man. Sipping on a little bit of my way. 어디까지 알고 싶은지는 너가 정해. 오늘도 the in the mode 보는 눈이 있어도 뻔뻔하지만 do whatever we need. 이 순간만큼 내 성향은 power E. 내일이 오면 후회할지 모르지만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난 늦은 것 같아. 벽이 무너지면 너가 생각나. 혀가 무뎌지면 너가 생각나.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난 늦은 것 같아. 벽이 무너지면 너가 생각나. 혀가 무뎌지면 너가 생각나. I only hit you up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You hate it when I talk when I'm tips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But you still want me to come quickly. And you know that, yes you know that. I'ma only hit you up when I'm tipsy. 그런데 파티 잔치하면 꼭 생각나는 이 국수.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잔칫날 국수를 먹게 된 걸까요? 이왕 먹는 거 알고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오늘은 잔치국수의 유래를 알아볼게요. 지금의 잔치국수의 면은 밀가루면이지만 사실 한국의 전통면은 메밀면이랍니다. 지금의 밀로 만든 형태의 국수는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 밀가루가 보급화되면서부터 시작했대요. 사실 조선시대의 레시피들을 모은 여러 책들을 봐도 메밀로 만든 면의 요리법이 주류였어요. 세종시절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잔치 때마다 국수를 내느라 메밀이 부족해졌다며 각 지역에 새로 메밀을 할당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보통 잔치 때 먹었던 국수는 메밀로 만든 면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이야 국수도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과거에는 쌀로 지은 밥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면 요리가 회갑잔치나 돌잔치처럼 특별한 날에만 나오는 음식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날, 소중한 이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요리가 바로 잔치국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렇게 귀한 정성이 담긴 국수 요리를 후루룩 후루룩 큰 소리를 내며 드시는 분 계신가요? 면을 끊지 않고 면을 계속 흡입하는 면치기. 사실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요. 밥 먹을 때 쩝쩝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꾹 다물고 먹어야죠. 그런데 면을 끊지 않고 빨아들이면 불쾌한 소리는 물론이고 국물까지 사방팔방 튀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중요한 식사자리에서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혹시 면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끊어서 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행히 우리 손님은 면을 잘 끊어서 드셔서 다행입니다.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무엇을 먹느냐만큼 누구와 어떻게 먹는지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후디와 박재범의 Your Eyes. 잘 먹을 결심. 자꾸 듣자 듣자 하니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신 손님 외에도 직접 오늘의 한상을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한주 한상에 버금가는 잔치국수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서울 종로구 자아물로 1기로 위치한 채부동 잔치집입니다. 종로에 있다는 것부터 벌써 찐 맛집의 향기가 솔솔 나지 않나요? 채부동 잔치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종 전과 갈비, 수제비와 국수를 파는 가게랍니다. 코리안 파티 음식을 파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다양한 종류의 전과 면무침 종류 음식을 팔고 있으니 맛은 이미 보장됐어요. 게다가 이곳의 국수는 서울시민이 뽑은 맛있는 국수 탑5에 선정되었대요.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요. 성수처럼 감성이 흘러넘치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에 진짜 종로의 분위기를 듬뿍 느낄 수 있어요. 시끌시끌한 가게 안에 앉아 창밖으로 시장 인파도 볼 수 있고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가는 길에는 전부지시는 주방도 구경할 수 있어요. 어느 집 잔치집 음식이든 이렇게만 나와라 싶을 정도로 맛있으니 공기 맑은 날 경복궁 주변을 산책하다 들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인스타 감성은 아니지만 보정된 맛과 함께 정감 넘치는 종로만의 키치를 한껏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살 수 없는 밤을 지새고 몰라. 콘스트의 터미널. 원하는 건 여기에 있나요? 이 페이지에 같이 살면 좋겠어요. 수수께끼처럼 우린 가질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아니고 널 바라만 봐도 끌려가는 문제인 것 같고 사약은 배로다 번잡고 발렌시아가 난 걸친 차로 손목에 타임피스 비춰내온 쌤 빛을 다리는 빛을 대 나가야 했어 시간은 날랑 기다리지만 난 다르댔어 기다려줄 거라서 너 저번 주 밤이 안 늦춰서 괜히 여기저기 따님 너를 볼까 싶어 머리 너로 꽉 잡이를 맞을수록 더 뜨거워 나 생각이 잘 안 돼 손도 넘는 난 떠올리고 그 반대 도네 Looking for you at this terminal Don't be afraid I'm a criminal Hey late night okay so my sense my is Jimmy feeling I'm one of these anymore 비춰넌 이 도시에서 유일한 저 멀리로 떠나자 둘이서 마른 것보다 커 너가 날 찾는 어떤 연락 보이는 것 뭐가 찾나 보석다 이거로 말해 뭐지 시간은 우릴 안 기다려 서둘러 떠나 회색빛 여기 너 때문에 밝게 나로 잠시 깊어내자 finally 살 수 없는 밤은 지새 같은 밤을 서로 다른 우린 여기 내 온몸에 남은 너의 잔향 탑줄을 바람 yeah pain I don't want it yeah love all I need is yeah 쉽게 죽어가는 그런 마음과는 다른 우린 아껴 다른 오늘의 한 상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은 잔치국수와 달큰한 복순도가 약주였습니다. 5월 1일, 오늘의 법적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사실 노동절이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 만큼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계를 위해서든 자아 실현을 위해서든 혹은 다른 이유를 위해서든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일에 대해 너무 쉽게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절하하기도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 일에 귀천이란 없습니다. 저희 식당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손님을 응원합니다. 혹시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또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희는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손님의 하루와 함께 할게요. 이번 주의 한상은 귀한 당신에게 대접하고 싶은 잔치국수와 약주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문 열게요. 지금까지 지배인 PD 권유나, 식당 경영의 기술 문예인, 저는 셰프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UBS.